더 가죠. 사랑이라는 이름은 커지는가요? 매일 날짜가 더해지듯 쌓여만 가서 작은 소리도 없이 내 맘을 두드리고 아프게 해. 어떡하죠? 그냥 내 마음을 모두 다 말해버릴까? 처음부터 내 맘은 너만 봤다고.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.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프잖아. 언제나 지금처럼 웃어줄래요? 그대 가질 수는 없지만 울 수 있어요. 내가 아니라도 난 정말 괜찮아요. 지금처럼 웃어줄래요? 그대 만질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죠. 나는 언제라도 정말 그대라면 괜찮아요. 그대라면 버릴까? 그대 없는 반대로 계속 걸어도. 아니야 아니야 두 걸음도 못 가서 그대 발걸음을 따라서 걷고 있죠. 언제나 지금처럼 웃어줄래요? 그대 만질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죠. 나는 언제라도 정말 그대라면 괜찮아요. 그대라 나는 그대가 너무 좋은 걸 그대란 사람 나만 알아요. 사랑이 정말 다 그런가 봐요. 눈을 감아도 떠봐도 그대니까. 언제나 지금처럼 웃어줄래요? 그대 가질 수는 없지만 볼 수 있어요. 내가 아니라도 난 정말 괜찮아요. 그대라면 언제나 지금처럼 웃어줄래요? 그대 만질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죠. 나는 언제라도 정말 그대라면 괜찮아요. 그대라면.